자 나서야만 명리에 찌든 인심인저 달마저 짐에 놀아 서린 후용 눈물에 지치신 듯 새벽에 지는 저 이슬 서러움에 바라보다 인두신 두 향부채 달마저 짐에 놀아 명리에 찌든 인심인 저 달마저